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찬송가의 한 가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얼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여러분도 느끼실 때 있으신가요?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겠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더 많이 공감하실 텐데 자녀를 보며 우리는 참 많은 기쁨을 느끼며 그저 사랑을 주기만 해도 좋습니다. 하물며 하늘아버지신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녀를 보면 물론 착한 일, 예쁜 일을 하면 더 예쁘지만요. 그렇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참 귀하고 소중하죠. 주님 안에서 보기만 해도 우리도요. 참 사랑스럽고 존재한 종교란 사실, 그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사랑의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다며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할게요.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 상큼한 오후입니다. 나는 그의 어린 양 장준철의 음성으로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예요. 오늘의 첫 찬송을 함께 했어요. 2016년 8월 30일 화요일 상큼한 오후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 9월 맞이하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 선선한 바람, 시원한 바람, 가끔은 서늘하게 느껴질 만큼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가을이구나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가디건 하나 걸쳐야 될 만큼 일교차가 조금 심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영육간에 더 강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이 찬송가의 가사 한번 나눠봤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다 헤아릴 순 없지만 주님 나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만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고 계신 분들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정말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옳은 길로 가기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게시판 열려있는데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남겨주세요. 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상큼한 오후에 남기시면 됩니다. 오늘이 정오 시간. 어떤 시간들 보내고 계신지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은 8월의 축하 사연들도 함께 나눠주세요. 좋은 일, 감사한 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삶을 나눠주세요. 나의 사랑 바이블, I love 바이블, 오늘 점검을 조금 해야겠네요. 벌써 이사야 말씀 함께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길 캄캄하게 느껴질 때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13장, 14장, 15장 말씀 읽는 날이에요. 13장부터 15장 말씀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지금 한번 말씀 펴보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풍덩 거하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성가지 안내사항 전합니다. 명성교회에서는 제7회 2016 명성교회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9월 8일 목요일부터 9월 9일 금요일까지 김삼환 목사님 등 9명의 강사로 명성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며 영적 비전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9월 3일 토요일까지며 참가비와 식사, 강의 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www.msch.or.kr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pic.msch.or.kr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2-6930-977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털정님, 오늘 미스바기도배 함께 했는데요. 열기가 정말 뜨거웠어요.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기적 같은 존재거든요. 주님,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엄진승 선도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말씀 함께 나누셨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 8월 30일이에요. 축하한 사연들과 함께 은혜의 사연들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주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함께 하시겠고요. 이쯤에서 문제 드릴게요. 오늘 성경 퀴즈 문제입니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한 단어인데요. 세 글자예요.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 어떤 구절일까요? 아시는 분들 문자와 톡으로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류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주를 찬양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신 닮아가리 그 행하신 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이 궁금해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존전에서라는 찬양이었어요. 상큼한 오후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 오늘 문자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 반드시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남겨주고 계세요. 여일의네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시면서 남기셨고요. 또 7367번님, 방송 가족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하며 남겨주셨어요. 이정민 성도님은 좋은 친구와 함께 금요 예배를 통해 믿음이 더 쌓여져 가길, 커가길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 응답되길 소원해요 남기셨네요. 축하 사연들도 남기셨는데 여일의네님, 8월에 제 생일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린 거 있죠?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육신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남기셨어요. 네, 이런 사랑 고백 멋지네요. 박준영님, 이사야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4장 3절과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 도다. 은희 말씀 나누고 싶어요. 보내주셨네요. 7258번님, 금요일 엄마 생신인데요. 미역국을 못 끓여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인데 내년에는 꼭 맛있는 미역국 만들어드린다고 약속해드렸어요 하셨네요. 네, 아마 이 마음이 따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축하 인사 전해드리면서 오늘 문자 퀴즈 문제 정답 반드시였어요.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오늘의 정답 세 글자 반드시였는데요. 마치기 전에 정답자 선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오답자가 거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찬양 먼저 소개합니다. 줄라이 프로젝트의 음성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준비했어요. 순서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문자 사연 보내주셨는데 5347번님 반드시 정답 맞네요. 신호 대기 중에 찾아봤어요. 주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아멘. 네. 지금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신호 대기 중에 찾아보셨다고 합니다. 안전 운전하시길 기도할게요. 사연 감사합니다. 4783번님 무생채 담그면서 찬양하며 시원한 바람을 느낍니다. 가을에도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쵸? 이 가을에 정말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도할게요. 0332번님, 차 안에서 병문안 다녀오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몸이 아프면 마음도 더 약해지기 마련인데 지금 조금 네, 몸과 마음이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 주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되는 그런 상큼한 시간 되시길 기도할게요. 최우재 목사님, 오늘은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너무 귀여운 제 동생 최규진 사모의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동생입니다 하시면서 축하사연 남겨주셨네요. 네, 오늘의 당첨자 선정을 했습니다. 두 분 선정을 했는데요. 오늘의 정답은 반드시였죠. 두 분입니다. 핸드폰 뒷자리 6335번님하고요. 카톡 대화명으로 콩이라고 보내셨는데요. 6335번님과 콩이님께 선물 드릴게요. 주소와 함께 성함 꼭 남겨주세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남궁송곡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죽으면 지구리라 찬양 함께 할게요.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 라이브 화요일 순서 함께 했습니다. 은희의 찬양들과 함께 문자 퀴즈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이야기들, 또 세밀하고 은밀하게 하신 말씀들이 있으시다면 꼭 그 말씀 의지하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꼭꼭 붙으세요. 마지막 찬양 소개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 안에서 평안의 새 앨범 중에서 골랐어요. 이 세상 험하고 찬양 함께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큼한 오후 조한나였습니다. 내일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밝은 영혼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EBC 주의 곁에